It's like a Polaroid love 사랑 촌스런 그 감정 근데 내 가슴이 뛰어 When I eat and I 왜 사랑에 목매는 건지 어차피 뻔한 감정이잖아 분명한 답이었지 알고도 빠진 함정인가 봐 Сама себя, почему мы так нелегко тут одному?